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느 애청자분이 하이텔로 올려주신 글인데요. 상당 부분 저와 비슷하네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유난히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죠. 꾸중보다 더 듣기 싫은 것은 형식적인 인사입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아깝게 느껴지는 연말이죠. 여러분도 형식적인 인사치레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 함께하세요.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중에서 이 세상 끝의 향기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졸업고사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주 3도 이동의 고지숙 학생 신청곡 띄워드렸는데요. 하이틀의 박용재 씨의 신청곡이기도 했죠. 하이틀의 김태용 씨. 저는 영화 음악을 좋아하지만 새벽 1시라는 시간이 결코 넘기 쉬운 장벽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었는데요. 생각을 하고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새벽 1시라는 시간이 그리 쉬운 시간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그런 힘든 장벽을 넘고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FM 영화음악이 신년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바로 영화 시사회권인데요. 완전한 세상, Perfect World의 시사회권입니다. 케빈 코스너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했죠. 그런데 그냥 시사권을 넘겨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손에 완전한 세상을 만들 권리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저희 FM 영화음악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대답을요, 아주 간단하게 엽서나 편지에 적으셔서 1월 20일까지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이 주소고요. 그러면 100분을 추첨해서 표를 2장씩 보내드리고요. 또 하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케빈 코스트너가 쓰고 나왔던 멋진 선글라스도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하이틀의 최광호 씨가 신청해 주셨죠. 영화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 중에서 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은 제목, The Phantom of the Opera입니다.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 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조심해, 함정이야! 탈설이 어딨지? 용기를 찾아왔구나. 예.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200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Uno, dos, one, two, tres, cuatro. 영화음악 신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뉴욕 뒷골목에 사는 어느 삼류 변호사의 삶을 통해서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표현해낸 영화 어윈 윙클러 감독의 Night and the City 가운데 Ole Bole, Sam the Shim and the Pharaoh의 노래였습니다. 주인공인 해리는 사고당한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라고 충동질해서 그 합의금으로 먹고 사는 삼류 변호사입니다. 게다가 법정에는 단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고 허풍도 센 데다가 돈도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 하나만은 아직 순수합니다. 이런 그를 한 여인이 은근히 좋아합니다. 술집을 하는 유부녀 헬렌이죠. 두 사람은 이미 남편의 눈을 피해가면서 꽤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헬렌은 남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해리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가 갖다 준 가짜 주류 허가증도 진짜인 줄 알고 좋아하고 그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벌인 권투 경기에도 성심껏 후원해줍니다. 그 대가로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지만요. 하지만 돈은 이미 날아간 것. 헬렌은 악당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해리의 곁을 끝내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얻은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죠. 한때는 감옥을 드나들었던 험난한 인생살이 속에서도 따뜻한 모성애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헬렌. 제시카 레인이 이 헬렌 역을 맡아서 해리 역의 로버트 드니로와 호흡을 맞춥니다. 제시카 레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작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베를린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던 뮤직박스. 이 가운데서 에네테마 띄워드립니다. 영화 속의 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은 음악이었습니다. 조금은 슬픈 듯하면서도 장주만 영화 뮤직박스 중에서 앤의 테마였습니다. 2차 대전 중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민국에 소환된 노년의 아버지, 변호사인 그의 딸 앤은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지요. 덕분에 결과는 무죄로 판명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친구가 전당포에 맡겨놨던 뮤직박스를 열어보는 순간 딸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혈육계와 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유죄를 입증하는 사진과 함께 그에 관한 진술서를 한 자씩 써내려가지요. 이 영화에서도 제시카 랭은 자신의 아들과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평범한 여인의 이미지, 그리고 동시에 인류 변호사의 지적이고도 강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시카 랭은 연기력을 쌓는데 보통 이상의 정열을 쏟아붓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집중력에 관한한 그녀를 따라갈 배우가 없다고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뮤직박스의 감독인 코스타 가베어스는 법정 장면을 연습하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전 스텝을 다 내보낸 뒤에 혼자서 몰래 카메라를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집중력을 방해해봐야 결과가 좋을 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코스타 가베어스 감독은 여배우 프랜시스라는 영화에 출연한 제시카를 처음 보고 이 뮤직박스에 캐스팅할 것을 결심합니다. 82년에 만들어진 영화죠. 여배우 프랜시스. 제시카 랭은 이 영화로 모스크바 영화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요. 1930년대 헐리우드에 혜성처럼 나타난 여배우 프랜시스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죠. 사교계와 정계, 또 헐리우드를 넘나들었던 아주 복잡한 사생활, 그리고 프랜시스의 재능이 복합적으로 잘 드러났고요. 그야말로 이 여배우의 연기력이 이 영화를 빛나게 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배우 프랜시스의 테마 들어보죠. 존 베리의 음악입니다. 존 베리의 음악, 여배우 프랜시스의 테마였습니다. 영화 여배우 프랜시스가 제시카 랭에게 특히 중요한 영화가 된 이유는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그녀는 킹콩의 연인역 같은 이류 배우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탑 배우가 된 것이죠. 1949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제시카 랭은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재능이 무척 뛰어났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미술과 현대무용을 공부하던 중에 제시카 랭은 스페인인 객원 교수 파코와 아주 불같은 사랑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대학을 뛰쳐나와서 히피 생활을 하기도 했죠. 그 뒤에 파리로 건너간 이 두 사람은 1968년 프랑스를 뒤흔든 그 학생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열심인 제시카였죠. 2년 뒤에 제시카는 파코와 이혼하고 뉴욕으로 다시 옵니다. 그런 그녀를 눈여겨본 사람은 당시에 유명한 사진작가였던 로버트 프랭크였습니다. 로버트 프랭크는 요즘에 활동하고 있는 미국 내의 젊은 감독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단편 영화 작가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제시카 랭은 로버트의 단편 영화에 이제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편 영화 속에 출연한 그녀를 보고 헐리우드로의 입성을 권유한 사람이 바로 킹콩의 제작자 디노드 라우렌티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시카 랭은 킹콩의 애인 역으로 영화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거죠. 존 길러맨이 감독하고 제프 브리지스와 공연한 킹콩의 메인 테마입니다. 영화 킹콩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킹콩의 애인역이라는 이 역. 제시카의 데뷔작은 그래서 당시로서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지요. 헐리우드의 입방아에 치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시카 랭은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를 구해준 것은 배우이자 감독인 밥 포스였습니다. 79년 영화 All That Jazz였죠. 마포스는 제시카 랭에게 죽음의 천사라는 좀 기묘한 역할을 맡깁니다. 제시카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그저 귀여운 인형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배역이었죠. 하지만 제시카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신비하고 매력적이기까지 한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지금까지도 자신의 첫 연기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천사역은 그녀에게 또 다른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Five Easy Passes의 밤 라페슨 감독이 이 All That Jazz를 보고는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에 그녀를 캐스팅하게 된 것이죠. 음침하면서도 내성적이고 또 그런 반면에 관능적이기도 한 부인 코라. 제시카 랭은 이 역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잭 니콜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영화 속에서의 코라와 잭 니콜슨 좀 어딘가 비슷한 데가 있죠. 영화 속에서 프랭크, 잭 니콜슨과 코라, 제시카 랭은 서로 짜고 그리스인이었던 남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범망도 피하죠. 이 두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해결된 줄 알고 즐겁게 피크닉을 떠나는데요. 피크닉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로 당합니다. 영화는 교통사고로 당해 숨을 거둔 코라 곁에서 프랭크가 처참하게 울부짖는 것으로 끝이 나죠. 역시 죄짓고는 못 산다. 글쎄요. 영화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죄값은 죄지은 사람은 죄값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장면이 그리 부담감이 없었는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엔드 타이틀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마지막 장면과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영화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제시카 레잉이 그 다음으로 찍은 영화가 여배우 프랜시스였는데요. 이 영화 이후에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여배우 프랜시스에서 함께 공연했던 킴 스탠리로부터 충고를 하나 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배우로 성공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코미디에 도전해야 한다. 이런 충고였는데요. 제시카 랭의 고민은 만약 코미디에 도전했다가 다시 그 옛날의 이류 배우 같은 이미지가 관객들에게 심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이었어요. 하지만 때마침 그녀를 찾아온 시드니 폴락 감독은 제시카 랭의 이런 고민을 말끔히 씻어줍니다. 영화 투스에서 여정한 더스틴 호프만이 사랑에 빠지는 여배우 이 역을 만약 제시카 랭이 맡아준다면 영화 자체는 코미디여서 좋고 또 제시카는 여배우 프랜시스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서 아주 매력적인 여배우로 등장하게 될 테니까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었죠. 이런 조건에 제시카가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이 특별한 코미디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게 되죠. 당시에 제시카는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모르는 일이다. 그저 놀람의 연속일 뿐이다. 자, 투 시즌에서 스티븐 비숍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일동의 김태우 씨, 하이틀의 민희정 씨 듣고 계시죠? It might be you. Lying on the sand, watching seabirds fly, wishing there would be someone waiting home for me. Something's telling me it might be you. It's telling. Looking back as lovers go walking past all of my life, wondering how they met and what makes it last. If I found the place, would I recognize the face? Telling me it might be you. Yeah, it's telling me it might be you. So many quiet walks to take, so many dreams to wake, and we've so much love to make. I think yeah, it's telling me it must be you. And I'm feeling it'll just be you all of my life. It's you, it's you. I've been waiting for all of my life. Maybe it's you, it's you. Maybe it's you, it's you. I've been waiting for all of my life. Maybe it's you, it's you. Maybe it's you. I've been waiting for all of my life. It's you. 2시의 주제가 It Might Be You, 스티븐 비숍이었습니다. 2시 이후에 제시카는 밀려드는 출연 요청을 거절하고 대신 자신이 구상하던 영화 한 편을 준비합니다. 컨트리가 그것이죠. 이 영화는 실화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오하이오의 한 가족이 농장을 저당 잡혔다가 끝내 그 농장을 잃어버린 그 실제 사건입니다. 제시카가 제작을 맡은 작품이기도 하죠. 제시카가 이렇게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녀 자신이 어린 시절을 농촌의 힘든 현실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제시카는 영화 컨트리에 모두 쏟아부었는데요. 결과는 비평가, 관객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단 하나 이 작품에서 평가받을 게 있다면 남녀 주연을 맡은 제시카와 샘 셰퍼드의 연기력인데요. 이 두 사람은 현재도 미국 중서부의 농장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죠. 샘 셰퍼드는 여배우 프랜시스에서도 함께 공연을 했었고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정받는 극작가인 아주 지적인 배우죠. 하지만 제시카는 샘 셰퍼드를 만나기 전에 소련으로부터 망명한 무용가 미하일 바리시누코프와 사랑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영화 컨트리 이후에 지금까지 제시카는 다작주의를 멀리하고 마음에 드는 영화에만 출연하고 있는데요. Lonely Heart, Everybody's All American, 그리고 Men Don't Live, 비디오 제목은 미망인의 계절로 출시되어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개봉됐던 Cape Fear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최신작으로 9월의 노래 또 Marvin's Room 같은 영화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영화 Country 중에서 음악 한 곡 들어보죠. 당시에 참 New Age 음악이 유행했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 New Age 음악을 영화 음악으로 쓰고 있는데요. 조지 윈스턴의 연주입니다. Home. 영화 컨트리 중에서 정말 아주 컨트리한 분위기가 나죠. 뉴에이즈 음악 조지 윈스턴의 홈 들으셨습니다. 송파구 잠실 4동의 이철우 씨. 지금 군대에 동생 3명이나 지금 군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계시다고요. 군대에 있는 3명의 동생들에게 몸 건강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들을 수 없으니 이 말이 들릴 리도 만무하고 음악도 들을 수 없겠지만 저의 마음과 선율은 산을 타넘어 전해지겠죠. 그들에게 건강을 빌어줄 수 있는 건강한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네요. 세상에, 내 형제가, 큰형은 방금 전에 제대하셨다고 하셨고요. 3명이나 군대에 있다고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요, 소말리아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 돌아왔나요? 오늘 마지막 곡,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월남전을 다룬 영화죠. 84 찰리 모픽 중에서 도노반의 노래입니다. To Susan on the West Coast Waiting. 서해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잔에게 아마 병사의 편지 같은데요. 자, 이 곡 들으면서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Coast waiting.